NH 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한국어나 잘하자. 날씨는 맑음.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날저기를 적네요. 마지막이 9월이었으니까 벌써 한 달이나 됐어요. 여러분, 중간고사는 다들 끝나셨나요? 전 사실 오늘 끝났습니다. 아니, 이번 시험은 유난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네요. 원래 학점에 크게 욕심이 없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인가? 과제도 막 부담되고 걱정되고 시험도 잘 못 볼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끝났으니까 좀 후련합니다. 이렇게 날저기를 적으러 올 수 있다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랄까요?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보고 싶은 영화도 마음껏 보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다 놀러 갈 거예요. 저는 원래 취미가 딱히 있다고 말하기 힘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생겼거든요. 바로 영화랑 클라이밍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꾹꾹 참는 기분. 그리고 이제 원하는 만큼 신나게 놀러 다닐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데 취미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2人の間通り過ぎた風はどこから寂しさを運んできたの泣いたりしたその後の空はやけに透き通っていたりしたんだ Red Wimps의 난데모나이야 父の言葉が今日は温かく感じました優しさも笑顔も夢の語り方も知らなくて全部君を真似たよもう少しだけでいいあと少しだけでいいもう少しだけでいい もう少しだけでいいあと少しだけでいいもう少しだけくっついていようか僕らタイムフライヤー時を駆け上がるクライマー時の隠れんぼはぐれっこはもういやなんだ嬉しくて泣くのは悲しくて笑うのは 君の心が君を追い越したんだよ 今転がってる叶えたい夢も今日で100個できたよたった一つといつか交換故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만 예전에는 공부가 취미였어요. 왜냐하면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5개국어 구사자가 되는 게 있었거든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유 시간에는 듀오링고를 두들기고 있다든지 해외 영화를 자막 없이 보거나 노래 가사를 필사하기도 했어요. 영어는 다행스럽게도 한참 말을 배울 때 미국에서 살았어서 자연스럽게 배웠답니다. 지금까지 크게 잊어버리지 않은 게 기적 같다고 생각해요. 한국어 영어 직후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일본어인데요.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나 조사 사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나마 배우기에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자어 문화권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어휘를 배우는 데에도 조금은 수월해요. 저는 일본어에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느낌이 너무 좋답니다. 가다 디아 문네스센 미스 프라소스 디오의 시 푸에라스미야. 그 다음 관심은 스페인어랑 독일어. 스페인어는 미국에 살 적에 외국어로 배웠던 언어인데요. 사실 영어는 어족으로 따지자면 독일어랑 더 비슷하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이유는 멕시코랑 남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히스패닉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스페인어도 물 흐르는 듯한 발음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데요. 일본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조금 더 뜨겁고 낭만적이랄까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꼬라손, 심장, 용기, 영혼,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독일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다른 게 아니라 발음의 난이도 때문이었어요. 독일어랑 프랑스어 중에서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프랑스어는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를 배워보기로 결심했어요. 흔히 과격한 언어로 민화됐지만 사실 독일어는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관사였어요. 스페인어랑 독일어는 명사에 성이 있거든요. 사과는 남자라든지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인칭, 성, 단복수에 따라서 관사가 싸그리 달라진답니다. 특별한 규칙성도 찾기가 힘들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외우는 게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답니다. 예레미야스의 니 안코멘. wirklich steht an meiner Wand. Ich mag das hier so sehr, hab trotzdem bisschen Angst. Bin auf der Flucht und ich weiß noch nicht vor was. Vielleicht davor, dass ich etwas verpasst. Bist du dabei? Ja, ich brauch da wen für mich. Ja, bisschen Liebe und Sex für eine klare Sicht. Werd so schnell traurig, bin ich allein. Vielleicht hast du Lust mit mir ein bisschen zu sein. Ich bin so aufgeregt, ich bin auf dem Weg. Ich will weg von hier, will nie mehr stehen. Bin so aufgeregt, ich bin auf dem Weg. Ich werd müde, lass bitte gehen. Ich liebe und schreibe meistens viel zu sehr. Ich reiz es aus und mach es mir schwer. Das ist kein Druck, das ist Passion. 요즘에는 외국어는커녕 한국어 쓰는 것도 힘들어서 잠시 언어 공부를 쉬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개 국어를 쓸 줄 아냐고요? 빵개요, 빵개. 과제하기에도 벅찬 게 지금이라 괜히 머리 아파지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잘 공부해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랑 함께 여행을 해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만 만나고 한국어만 쓰기에는 세상은 너무 넓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시험의 끝을 만끽하고 다음 주에 또 날저기 적으러 올게요. 오늘의 목소리는 임세윤, 음향에는 윤세연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김소은 쌤. 아디오스, 아미고스. HUBS